금요일의 오디오바는 진공관보다 포근하고 A클래스 앰프보다 뜨거운 세 남자의 오디오 이야기를 다루는 전문 오디오 가이드 방송입니다. 금요일의 오디오바 앰프 이야기 기다렸던 두 번째 시간을 열겠습니다. 네, 앰프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 주실 오디오계의 마에스트로 윤종민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요즘 자꾸 멋있어지시는 오디오계의 프롤레타리아 남영우 교수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한 말씀 여기 갑자기 덧붙이자면은 제가 오디오계의 프롤레타리아로서 헝그리 오디오를 지향해야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네. 예, 너무 부활의 동안 같아서 앞으로는 너무 이제 넘나드셨나요? 아니요, 너무 이렇게 딴지를 안 걸고 추정하시러 예. 가가지고 없는 사람들은 좀 오디오 다. 어쩌란 말인가? 예, 예. 예, 오디오 없는 사람들도 좀 오디오 조금 약간의 돈 들여서 뭐 할 수 있는 이 얘기를 제가 못한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은 맞습니다. 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예, 오늘은 그 예. 역할 확실하게 해주실 줄로 믿고요. 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엉뚱한 질문과 활기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이 작가님 또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네, 오늘 갑자기 제가 말이 많아지고 싶은데 사실 이 작가님은 엉뚱한 질문과 또 뭐라고 하죠? 활기를 담당하고 계시죠. 네, 저는 이제 오디오 담당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남자 중에서는. 네. 비주얼은 좀 아니다. 네, 네. 그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연속되는 디스. 네. 작가님 잡는 남 아니 제가 남 교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요. 딴 분이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남 교수님한테 제가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되니까 각자 얼굴이 안 어울리나요? 홈페이지에 네, 진행하는 아니, 저는 오늘도 이현정입니다. 자, 지난번에 좋은 앰프 고르는 법, 나쁜 앰프 피해가는 법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어떤 내용 들려주실 거죠? 네, 윤 소장님. 네, 그 앰프 얘기가 좀 길어져서 네. 그 뒷부분을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라고 네. 하시면 마무리만 또 한 시간 아닌가요? 한 해 더 할까요? 지난번에 말씀 못 드린 진공관 앰프도 있고 아, 네, 또 앰프에 약간 그 골치는 아프지만 스펙 보는 법도 잠깐 건드려야 될 것이고 성능에 대해서 보는 법이요. 그리고 중고품 살 때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있고 네. 또 수명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은 많아요. 아, 예. 좀 저를 말려주실 분들이 있겠죠. 얇게. 네. 예. 자, 그러면 어떤 얇게만. 내용부터 시작해볼까요? 성능 보는 법부터 시작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그 성능 보는 법이라는 게 결국은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방향 네. 정도를 잡는 게 이제 성능표예요. 성능표요. 예. 네, 그 성능표를 보면 그 기본적인 것들이 다 나와 있죠. 근데 그것들이 사실은 전문적이고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에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많고 네. 아마추어나 또는 그 관심이 없는 그 분들이 보시면 네. 조금 골치 아픈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간단하게 뭐 구체적으로 제가 뭐 현장의 경험과 뭐 전자공학을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다 떠나고 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이제 항목을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가장 그 앰프 중에서 우리가 앰프를 만나서 그 스펙표를 보면 맨 먼저 뭐가 나와 있냐면 출력이 나와 있어요. 네, 시료 출력 이렇게 나와 있죠. 오, 네. 시료 출력 그렇죠. 네. 잘 짚으셨어요. 출력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네. 그 출력을 보고 사람들이 믿게끔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네. 그 내용은 상당히 허구적인 게 많이 있죠. 네. 기본적으로 출력이라 하면 하이파이에서의 출력이라 하면 8옴에서 네. 1kHz에서의 맥시멈 THD 0.4% 이하의 스펙을 최대 출력이라고 말을 하고 이것도 무슨 네. 외계어인가요? THD는 뭐고? 저서 이렇게 그 이 작가님이 질문해 주시는 게 엉뚱한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시청자들 대변해서 아 그렇죠. 콕 찔러주는 질문이 어려워요. 아닌가 네. 생각입니다. 85음에 뭐 무슨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 네. 제가 중학교 때 무시험 다닐 때 네. 우열반을 가르더라고. 선생님들이 힘들어서 저는 우반인가요? 아이고 죽겠군. 우반인가요? 예, 저도 이런 소리 들을까봐 못 물어보고 있는데 대신 물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이 작가님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 아유 나도 사실은 질문 받을 때마다 섬짓섬짓해요 예리해. 여튼 네. 봅시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네. 네. 그래서 최대 출력을 우리가 얘기할 때 제대로 된 걸로 본 스펙을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한간에 뮤직센터나 또는 저가형 오디오에서 자기 출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막 쓴 적이 있었어요. 일례로 PMPO라는 게 있어요. 예? PMPO 출력. PMPO가 뭐예요? 뭐예요 약자인가요? Pulse, Modulated, Power, Output. 그래서 피크 아웃풋이냐, 피크 아웃풋. 그래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0.1/1초 동안 딱 신호를 넣었을 때 그것이 출력이 나타나는 것을 거꾸로 제로부터 1초까지 적분을 해버려. 네. 나타나지는 허그의 스펙으로. 그래갖고 5와트, 5와트, 10와트짜리 스테레오가 있거든요. 네. 그걸 1200와트라고 표기를 해요. 어, 제가 샀던 예전에 아이와 뭐 이런 것들. 그렇지. 1200와트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네. 그게 5와트, 5와트인가요? 예. 5와트, 5와트도 제대로 안 나와요. 전 그거 믿고 샀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기분은 좋으니까. 네. 뭐 그때 기분 좋은 걸 깰 필요는 없으면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파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빵빵하게 나옵니다. 천하트, 천하트 뭐 이러고선 얘기했거든요. 그래요. 그 영업부에서도 저희 그 제가 인케를 다닐 때 그거를 막자고 상당히 뛰어다녔어요. 왜냐하면 경쟁업체에서 네. 인켈보다 스펙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필드에서는 인켈 거보다 스펙이 좋다고 소문이 나버린 거야. 알고 보니까 PMPO까지는 심했고 그 버스트 신호에 대해서 4옴 출력을 표기하고 또 8옴을 L 플러스 R로 표기하고 또 THD를 10%까지 거의 듣기 힘든 그 정말 찌그러지고 엉터리 소리까지 날 때대로 볼륨 올려갖고 나오는 소리를 출력으로 썼어요. 그걸 보통 L 플러스 R에 THD 10%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100W라고 그러면 그걸 한 450W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L 플러스 R니까 900W지. 그러니까 우리는 8옴에 100W 플러스 100W THD 0.4%를 제시하면 그 스펙을 갖고 1000W라고 표기를 해버려. 네. 그럼 사람들이 와 태광 거는 1000W인데 롯데 거는 1000W인데 인켈 거는 100W래. 그러니까 매장에서 그쪽으로 순식간에 가버릴 수 있죠. 숫자가 신뢰성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이제 스펙에 대한 음미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 그래서 제가 이제 스펙을 말씀드리는 건데 출력을. 그러니까 출력이 정확하게 걸리는 저항과 키로 주파수와 THD에서 나타나는 그 출력을. THD가 봐요. 뭐예요? 토탈 하모닉 디스톨션이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원음에서 원음 신호가 100이 들어갔을 때 찌그러지는 신호가 1이 나왔으면 THD가 1%예요. 외율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건가요? 그렇죠. 하모닉 디스톨션을 찌그러짐이라고 표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외율이 10%라고 그러면 거의 못 듣는 상태까지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앰프에서의 그 출력에 대한 표기는 그걸 잘 살펴보셔야 된다. 보통 브랜드 제품들은 그런 것들의 기준을 그러면 거기다가 두고선 몇 와트 몇 와트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좀 그 유명 브랜드 자기의 제품은? 양심이 있거나 질자로서의 자존심이 있는 데서는 네. 그 8옴 THD 0.4%에서 밖에 더 이상 얘기하면 그거는 아, 그 수치스러운 거죠. 기준이 돼 있는 거군요. 네, 하이파이 스펙에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이파이 스펙은 40Hz에서 16kHz까지 THD 0.4%에서 8옴을 재라. 이것을 만족하는 스펙으로만 정리하라는 게 하이파이 스펙의 기준이 돼 있죠. 그게 출력이군요. SN 비율 뭐 이런 건 뭐예요?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고 중요한 네. SN 비율은 또 중요하죠. SN 비율이라는 것이 앰프가 들어오는 소리만 증폭해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다 보면 그 먹고 살아다 보면 약간의 그 잡소리들이 발생되죠. 네, 백그라운드 노이즈라고 그래서 네. 노이즈가 발생되는데 그 소리 때문에 원래 신호가 덮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소리를 내기 하는데 그 노이즈가 막 내 신호를 치고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걸 억제하는 비율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야 된다고요? 예? 기준이요? SN이 보통 파워앰프는 네. 90dB 이상이 돼야 되고 그 포노앰프는 50dB 이상이면 되고요. 카세트 데크는 45dB 뭐 이런 식으로 dB가 숫자가 높은 게 더 그럼 높은 거죠. 네. 엄격한 거죠. SN이라는 게 아니고 SN 레이시오, SNR이라는 거죠. 예. 시그널 노이즈 레이시오.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로 이제 표기하고 dB를 표기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SNR을 보면서 네. 이것이 100dB가 넘어가면 이건 퍼펙트해요. 그런데 여기도 또 어떤 그 숨어 있는 또 그 있냐면 필터를 써서 이렇게 스펙을 재요. 아. 노이즈 나는 부분을 싹 안 네. 재고 이것만 재겠다. 실제로 귀로는 들리지만 측정 귀로는 재지 않고 이것만 싹 재는 네. 그것들이 이제 일본에서 나온 스펙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GIS라고 해서 Japanese Industry Standard에 갖고 GIS 스펙들은 노이즈 나는 저역 부분을 다 없애버려요. 네. 그리고 이것만 해갖고 야 THD가 100dB다 하는데 이제 딘 규요 노이즈 인더스트리 뭐 이렇게 나가는 건데 딘 규요로 재면 한 75dB밖에 안 나와. 저역이 부응하는 소리 깔려 있으니까. 저역이 네. 부응 깔려 있어도 100dB라고 우기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펙을 볼 때 네. 선무당이 사람 잡으니까 정확하게 어떤 값을 의미하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파수 특성이 있어요. 주파수 특성도 20Hz에서 네. 20kHz까지가 사람의 가청 주파수 대역이니까 네. 그렇게 대부분 표기가 되는 것처럼 되지만 실제로 좋은 앰프들은 그 1Hz에서 네. 뭐 10만 헬스 또는 100만 헬스까지 표기를 해놔요. 네. 근데 그것만 표시하면 또 안 되는 것이야. 뭘 해야 되냐면 어느 주파수 엔벨로프라고 그래갖고 그 대역 내에서 네. 떨어지고 올라가지고 프렉시에이션이 없어야 돼. 그 기복이 없이 일정하게 나가야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의 비율이 똑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20Hz에서 20kHz까지 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0dB 마이너스 0.5dB 아주 이건 퍼펙트한 스펙이에요. 더 좋은 것들은 1Hz에서 100만 Hz까지 플러스 0dB 마이너스 0.1dB 네. 이건 뭐 정말 엄청나게 비싼 앰프들은 그 측정기만큼 나오죠. 네. 그런데 어떤 뮤직센터나 미니컴포는 아까 1000W짜리 그런 것들은 네. 50Hz에서 뭐 20kHz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10dB 그러면 이건 뭐 농담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스펙이 없는데 양산할 때 소리만 나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거의 뭐 그런 것들을 볼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명성만 보고선 그냥 사는 그러니까 명성 좋은데도 그걸 한번 쓰기 시작하면 네. 그 명성이 똥이 돼버리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명성을 아까 그 자존심을 걸고 있는 애들 네. 오디오를 아는 사람들 있는 회사 것들은 네. 그 짓은 못해. 오디오 전문 업체들은 네. 적어도 예. 그 아니 전문 업체라 하더라도 기술적인 게 그래서 그때 인켈은 0.4%를 유지하고 네. 태광은 10%를 저도 태광에 다녔지만 10%를 유지하는 제품이 나가거든요. 왜?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그 오너가 엔지니어링에 대한 자존심이 없는 또는 헤드쿼터가 문제가 있는 그런 쪽에서는 그 저희 때 제가 인켈 다닐 때 그 김병국 본부장은 정말 자존심 그 자체예요. 실명 나오네요. 그, 예. 내가 그 양반한테 많이 야단도 맞았지만 결국 네. 제가 딴 데 가서 장을 할 때 그 네. 양반 방법을 따르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엔지니어링은 가장 중요한 게 자존심이고 네. 자존심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기를 익혀야 되고 네. 기본기를 익히기 위해서는 무슨 이만 헝그리즘을 갖고 프로레타리아 정신과 좀 다를까요? 헝그리즘을 상당히 네. 그래서 하여튼 네네. 그런데 다른 회사에 가면 그 개발본부의 장이 뭐 디자인 팀장이거나 기구 팀장이에요. 그러니까 앰프를 전혀 모르죠. 말씀 듣다 보니까 또 언젠가 우리가 또 그 한국 그 오디오 산업의 역사 같은 것도 네네. 좀 재미있는 그 일화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재미도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 네. 중고 장터에서 초보자들이 쉽게 큰 돈 안 들이고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디오가 지금도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나중에 또 그런 말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또 볼만한 건 뭐 또 있나요? 그거 말고.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댐핑 팩터. 네, 댐핑 예, 팩터라는 예. 게 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예. 그 로드가 없는 즉 저 스피커를 연결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출력이 있어요. 스코프로 재면 네, 네. 그냥 전압이 나오는데 네. 그거를 이제 스피커를 달았을 때 전력이 뚝 떨어진다. 네. 그 떨어지는 값이 이 원래 신호하고 떨어지는 값 분의 네. 원래 신호. 그러면 예를 들어 떨어지는 전압이 붙였을 때 1V 떨어지고 원래 신호가 100V라면 네. 댐핑 팩터는 100이 나오는 거고 그럼 진공관 앰프의 경우가 5나 10이나 되면 아주 우수하고 예. 2짜리도 있다고 그랬죠. 그럼 진공관 앰프들은 스피커를 연결했을 때는 100볼트 100이 나오다가 스피커를 연결하는 순간 50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100-50분의 100 얼마? 2. 그러니까 댐핑 팩터가 2짜리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댐핑 팩터가 낮으면 낮을수록 앰프가 스피커를 제어하는 힘이 낮은 거죠. 그런데 그게 낮아야만이 잘 나는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열을 가릴 수는 없다는 얘기죠. 매칭 문제에서 이제 연결이 네. 돼요. 그리고 그 흔히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그 무게가 나와요. 중량이요. 그 중량 나오고 네. 크기가 나오는데 네. 이 크기는 가끔 자기 인테리어와 연결되겠지만 네. 무게는 기본적으로 이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방향을 가늠하는 것이 되기 네. 때문에 예, 보통 파워 앰프들 뭐 어떤 것들은 100kg가 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이건 팁으로 여담인데 네. 100kg 넘는 앰프는 사지 마세요. 이사 갈 때 이사 비용 엄청 들어요. 아 그렇겠네요. 절대로 혼자 못 들어요. 세 명 네 명이 들어줘야 되는데 돌침대 하나 들어올 비싼. 네. 돌침대야 밀고 가도 되는데 네. 얘는 아 그렇네요. 또 부들부들 걸어요. 네. 그러니까 제 앰프가 그때 저희 집에 와서 보셨을 때 그 앰프 개당 200kg거든요. 네. 200kg를 4시서 들어요. 저희한테 사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런 앰프를 사신 거군요. 그 잘못 저도 그때 헷가닥 하고 이제 지름신이 와서 제 정신을 없.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무거운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네. 이제 대충 한 30kg 전후가 가장 좋은 상태가 되죠. 이 디건 파워건 간에 대충 제가 없는 상황으로 보면. 네, 이제 성능표를 읽는 방법까지 저희가 이제 알게 됐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도 또 앰프에 대해서 궁금한 거 너무 많으시잖아요. 우리 이 작가님 한번 풀어보시죠. 저는 그 사실은 인트앰프밖에는 안 써봤거든요. 예, 예. 네, 근데 그 파워프리 앰프를 따로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똘똘한 인티가 그 뭐 웬만한 파워프리보다 낫다. 예, 불량보다 낫다. 예, 불량보다 낫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저는 그걸 굳세게 믿고서 이제 인티 앰프만 쓰는 주의 기도 하거니와 그것도 연결할 생각하니 또 깝깝하기도 하고 뭐 궁합 맞추자니 또 머리 아프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인트앰프만 쓰는데 프리파워를 썼을 때 프리파워가 쓰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그럼 지난 어떤, 시간에 어떤 점이 네, 유리한지 유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왜 그 앰프 쓰다 보면은 스피커가 바뀌거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뭔가 좀 요거 좀 손보고 싶다라고 해서 할 때 인티 앰프로 돼 있으면은 그 전체를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근데 프리파워 분리로 돼 있으면은 그 중에 어느 한 요소만 바꾸면 되니까. 그게 돈은 더 들어. 장점인가요? 돈은 더 들어. 예, 네, 그게 장점인 반면에 돈은 더 든다는 또 단점이에요. 아. 단점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럼 장점을 찾아봅시다. 네. 네. 단점을 제거하면 장점이 나옵니다. 네, 네. 그럼 단점이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그 서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외부에서 만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인플루언스가 커요. 그 노이즈나 뭐 간섭이 많이 든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내가 발음이 후졌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 영향 간섭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열심히 신경 써야 되고 네. 그 다음에 파워앰프와 프리앰프가 서로 맞지 않는 애들끼리 붙여놓으면 고양이하고 개를 한 방에 집어넣고 제가 걱정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죠. 네. 불리형을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식이 되면 그 상당히 거기서 이제 헤매게 되고요. 네. 또 그리고 파워앰프, 프리앰프가 쉽게 말해서 금액적으로 비싸요. 어. 실제로 회로 컴포넌트는 인트앰프랑 똑같은데 실제로 가격을 치면 뭐 두 배 한 없는 가격이 나오는 것들. 그럼 제가 인트만 쓰기를 잘한 것 같네요. 장점이 없나요? 네. 그러면? 장점으로 가보자 이거 네, 그걸 뺀나면 뭐지 장점을 찾아가는데 오디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만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오디오 앰프 잘못 들었다고 그래서 벌칙금 나오는 거 봤어요? 오디오 잘못 들었다고 그래서 뭐 어디 병원에 실려가는 거 봤어요? 없어요. 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네. 그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장을 파워 뿌리가 있음으로 해서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내 이 파워에 이 뿌리가 물렸으면 어떤 소리가 날까? 궁금한 거를 채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인티 앰프는 너 들어 임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뿌리 파워라는 것을 뭘로 비유하냐면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네. 좋은 입시 성적이 좋은 고등학교에 아주 명강의 선생님이 있고 네. 그게 명동 그러니까 강남에 학군이 좋은 데 만나면 잘 나와요. 그렇죠? 좋은 대학 많이 가고 네. 스펙이 좋죠. 그런데 또 거꾸로 저쪽 강북에 죄송합니다만 강북에 얻은 특별히 강남죠. 강남에 저 얻은 강북 나왔어요. 어디? 강북 나왔어요. 저도 네. 그때는 강북이었어요. 네. 그 어디 고등학교에 선생님은 아주 우수한데 학생들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 선생님이 정말 열과 성의로 잘 가르치면 학생들도 잘 나가죠. 네. 그리고 거꾸로 학생이 똑똑하면 선생님이 별 볼 일 없어도 애들이 또 공부를 해요. 네. 그 중에서 어디가 파워에 해당되는 건가요? 선생님인가요? 학생인가요? 그렇죠. 선생님이 뿌리고 방향을 지시해주고 네. 모든 디렉션 코맨딩을 하니까 선생님이 뿌리고 학생은 네. 파워예요. 그래서 네. 학생의 파워 어빌리티가 좋으면 네. 선생님의 말을 즉시 알아듣지 네. 또는 거꾸로 즉시 거부할 수도 있죠. 맞지 않으면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교장 선생님이 열심히 움직이는데 학생과 선생님이 다 좋다 그러면 그 이상 좋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인티에프는 어떤 게냐면 그냥 평준화로 들어갔고 네. 모르는 그냥 알아서 평균식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재수 좋으면 올해 자기 인생 피는 거고 선생님 학생들이 후지면 선생님은 또 고생 깊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상황으로 이제 네.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동차로 네. 그 파워 얘기를 계속 하셨었잖아요. 화물차하고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파워를 엔진이라고 보면 그 뭐 미션이나 아니면은 엑셀이나 핸들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프리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쉬운가요? 조금 제가 그 좀 보완을 좀 해보면 네. 자동차라고 봤을 때 이 엔진은 스피커예요, 사실은. 아, 엔진은 스피커인가요? 스피커. 그리고 앰프는 기름이야, 기름. 네. 파워 앰프는 기름이죠. 네. 그 엔진을 얼마만큼 잘 돌릴 것인가. 네. 그래서 실제로 파워 앰프 실체가 있는데 왜 기름입니까? 기름이에요, 역할로 보면. 그리고 그러면 컨트롤 앰프는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 운전수. 그 뭐 기아도 될 수 있겠고 뭐 그것도 미세적으로 보면 뭐 악셀도 볼 수 있고 다 그렇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기름을 쓰면서 엔진만 좋으면 뭐 레이싱 카 레이싱 오케이다 이거지. 그런데 스피커를 잘못 만나거나 운전수를 잘못 만나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나 제가 더 어려운 예를 들은 것 같아서 아. 더 복잡해진 네.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요. 네. 이거 연정 씨가 네. 있었으면 잘 알아들었을 텐데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전 아까 선생님과 제자의 예가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 아 죄송합니다. 쉬운 거. 콩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나는 콩떡이야. 근데 그 어떨까요? 그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티 앰프보다는 그 프리파워 네. 불량 앰프가 더 좀 좋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으로는 그것도 금액대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 네. 현실적으로 200만 원 중고가 200만 원 안쪽으로 해서 네. 시스템을 구성한다 그러면은 뭐 CDP나 이런 소스 기기 뭐 얼마, 그다음에 앰프 스피커 해서 뭐 합쳐서 한 150 정도 된다고 치면은 네. 그럼 결국은 인티 앰프밖에 뭐 답이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결국은요. 그 소리를 구성하는 어떤 컴포넌트별로 이렇게 근데 가격이 없을 때 인티앰프가 예를 들어서 네. 인티앰프 지난번에 뭐 에이프릴 뮤직 중고 AI 75만 원이가 70만 원 네. 70만 원 어떤 거예요? 뮤지컬 피드레이트가 20만 원이고 네. 초기에 AI 말씀드린 AI 오베인가 하는 뮤지컬 거. 그 피델리티 말고 에이프릴 뮤직 거 국산 아예 예. AI 오베인가 70만 원 해요. 예. 이건 모델 따라 가격이 좀 차이가 네, 나는데 모델 따라 다른데 어쨌든 70만 원짜리가 있다 할 때 그 네. 앰프에 맞는 스피커가 뭐 있으면 서로 가격 구성이 되듯이 결국은 파워 앰프 인티 앰프라고 해서 안견 아니고 파워 앰프라고 해서 비쌀 건 아니다는 얘기죠. 가령 우리가 지금 중고 제품을 볼 때 뿌리는 6V6이라는 싱글 앰프가 지금 50만 원 6V6은 참고로 진공관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 진공관 앰프 중에 하나입니다. 출력은 이제 한 8W밖에 안 나오죠. 8W. 싱글의 경우에 8W 예.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8W 나오는 거 아니에요. 파워 앰프죠. 파워 앰프가. 이게 진공관 파워 앰프고요. 이게 네. 뭐 중고로 50만 원, 60년대 거 50만 원인 네네. 거예요. 그러면 뿌리 앰프를 뭐 2, 30만 원짜리 구하기 힘들면 뭐 패시브로 써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패시브는 뭔가요? 아, 패시브. 액티브 패시브 무슨 차이가 나나요? 무슨 그거는 뭐 스피커에서 액티브 스피커 뭐 패시브 스피커 그러니까 하는 거랑 다른 건가요? 똑같은 원리죠. 액티브라는 것은 네. 내가 스스로 파워를 키우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고 패시브는 전기가 안 들어가도 동작하는 거. 아, 프리 앰프도 그렇죠. 프리앰프라는 게 패시브 형태의 프리앰프라는 그냥 볼륨 업다운 가지고 예. 셀렉터만 해주면 특별히 전기가 필요 없죠. 아 그런가요? 그래서 오히려 한가에는 볼륨 움직인 데는 그럼 전기 필요 없는 건가요? 손으로 아 손가락 떴단 뭐예요? 아 그 일종의 그러니까 전자 제품이 아니라 기계가 되는 건가요? 그냥 기계 컴포넌트는 전자 부품이니까 전자 기계인데 패시브 전자라 패시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시브는 전기가 필요 없는 것. 즉 왜냐하면 한동안 그 패시브 프리앰프가 유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를 쓰면 왜곡이 생기니까 이 전기를 쓰면 왜곡이 없을 거다. 그래서 패시브 앰프를 쓰면 수음 퓨어리티가 좋다고 그래서 한동안 유행하다가 지금은 쏙 들어갔죠. 아 지금은 그러면 대부분의 앰프가 패시브 앰프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패시브 앰프가 나온 게 한 20년 전부터 과도기적인 관계를 거치다가 지금은 별로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아, 그러면 패시브 방식이 아닌 앰프들이 주류라는 말씀이시죠? 아 그럼요. 프리 앰프를 하기 위해서는 포노 앰프. 포노 앰프는 반드시 전기가 있어야 되고 네. 통 컨트롤도 전기가 있어야 되고 그건 두 개는 반드시 전기가 있어야 돼요. 그럼 아까 원래 이거 돌아가서 하신 게 이제 그 프리 파워 분리형 앰프가 있고 인트 앰프가 있는데 어떤 게 성능이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대체적으로 보아서 그래도 분리형이 좀 그 인티 종합 앰프보다 좀 낫다고들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은 이제 남 교수님이 200만 원 언더내에서 고를 때 인티 앰프 갈 수밖에 없더냐 아닐 수도 있다. 그건 음질을 찾아가면서 네. 찾아갈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취향이나 그런 것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정리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파워 앰프나 뿌리 앰프가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좋은 제품 쪽으로 듣는 사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춰지면 그런 것이 가장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뭐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옛날에 그 보스 301 지금도 집에 어딘가 있는데 쓸 때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은 이 보스 301 같은 앰프는 네. 출력과 힘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되지만은 뭐 그렇게 비싼 앰프를 쓴다고 해서 그렇게 소리가 달라지는 거 같아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이게 대단하게 비싼 스피커 아닌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다른 앰프를 보면 사실은 보스 301은 나중에 스피커 할 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가격을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앰프 그 스피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스피커들은 뭐 저가형에서 그런지 몰라도 10만 매마크 맞춰지면은 과연 이게 앰프 따라 소리가 차이가 나는가 이게 또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거는 어떤 건 또 이제 민감하게 앰프를 바꾸면서 또 소리 차이가 확 나는 경우도 있고요. 좀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앰프를 통해서 소리의 차이를 굉장히 크게 느끼시는 윤 소장님께는 지금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실 것 같아요. 얼굴이 그렇게 생겼죠. 그렇죠. 제가 읽었나요? 네. 네. 그 실제로 제 경험인데 앰프 그 요즘은 좀 그렇지만 옛날에는 제가 그 수입상으로부터 기계를 여러 개를 이제 들을 기회들이 있어갖고 집안에 갖다 놓고 테스트를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가 아쭈구리 효과라는 걸 그때 만들었죠. 아쭈구리 효과요? 아쭈구리 우리가 흔히 속으로 이제 네. 놀랄 때 쓰는 아쭈 이거요. 그렇죠. 네. 그걸 아쭈구리라고 이제 네. 아쭈구리 효과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이 스피커에서 날 수 없는 소리가 날 때 앰프 때문에 앰프건 네. 어떤 컴포넌트건 간에 네. 생각과 전혀 다른 CDP를 네. 인켈 걸 사람들이 샀는데 네. 그때 당시 이거 괜찮습니다 써보세요 했더니 써보더니 놀라는 거죠. 태광고 써보니까 놀라는 거야. 네. 내가 알고 있는 태광고가 다르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쭈구리 효과가 되는데 이 스피커라는 것이 어떤 앰프랑 만났느냐에 따라서 정말 스피커가 아무리 싸고 나빠도 네.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싹 흩어내면요 네. 듣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상당히 적게 들려요. 네. 근데 거꾸로 스피커는 비싼데 앰프가 후지면 네. 앰프에 갖고 있는 걸 모두 쓸어버려도 네. 스피커는 자기 갖고 있는 거 쫙 양말 하나 벗고 끝내요. 역량을 다 발휘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스 301도 그렇고 그와 마찬가지 비슷하게는 뭐죠 JBL 컨트롤 1 같은 거 컨트롤 5 그런 것을 제가 그때 당시 지금 34만이라는 앰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물려들으면요 이 녀석들이 저음과 고음의 밸런스가 엄청나게 기가 막히게 변해요. 컨트롤 원이요? 컨트롤 원도 그렇고. 아 혹시 여러분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그 JBL 컨트롤 원이라는 그 스피커는 그게 조그만 스피커고요. 옷가게에 자주 걸려 있는 스피커입니다. 옷가게예요? 예, 옷가게에서 왜 음악 틀어놓잖아요. 네. 그때 대마, 가격이 전혀 비싸지 않은 네, 좀 괜찮은 캐 소리 나온다 싶어서 보시면은 JBL 컨트롤 원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카페라든지 많이 팔리는 스피커죠. 지금도 열심히 많이 팔리고 있는 스피커죠. 그런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제가 듣기 이런 것 같은데요. 보스 301이나 JBL 컨트롤 원 같은 스피커는 싸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30만 원 넘는 앰프에 물린다 이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웬만큼 해도 또 대충 잘 나오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도 좀 앰프를 좀 좋은 걸로 잘 맞춰서 하면은 의외로 또 좋은 소리 난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보통 그 그 모니터의 백그라운드 BGM으로 쓰는 그런 영업 장소라든지 그런 데서는 앰프를 비싼 걸 쓸 필요가 없죠, 사실은. 당연히 스피커를 10만 원짜리 샀으면 앰프는 뭐 비싸야 2, 30만 원이면 충분한데 네, 저희들이 얘기하는 관점에서는 실험 정신에 입각해서 보스 301에는 대충 스피커 물려도 소리 잘 납니다라고 할 때 네. 아까 현정 씨가 내 얼굴을 보고 한마디 하라고 그래서 하는 거니까 남 교수님이 더 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아무리 못 나도 걔가 죽을 힘을 발휘해서 다 사력을 다해서 끄집어내면 그거는 감동스러워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말씀 맞는데 사실은 이제 저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보스 301에 다른 앰프 좀 비싼 앰프 들어온 적이 있어도 물려본 적이 없죠. 아, 그러셨구나. 있어도 왜냐하면은 뭐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넘어갔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그게 또 그럴 수가 있는 게 사실은 일테면은 뭐 가격으로 얘기해서 2, 30만 원짜리 스피커인데 네. 앰프 한 200만 원짜리 물린다. 실험 정신으로 할 수 있어도 사실은 그렇다면은 그것보다는 그 앰프에 쓸 돈의 일부를 스피커에 써가지고 조금 더 높은 걸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좋은 밸런싱인데 네. 거기에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해서 궁합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 이제 저의 그 경험에 의해서 궁합은 비슷한 놈끼리 만나면 금방 찢어져. 오래 못 간다는 것이죠. 원래 사람 그 매파들이 이렇게 그 해주는 분들은 비슷한 집을 찾아서 이렇게 네. 양 집안을 이렇게 엮어주는데 네. 오디오는 그렇게 만나면 길어야 6개월, 짧으면 3개월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럼 어느 스피커나 앰프 중에 어느 한쪽이 좀 센 쪽으로 하는 게 낫다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되냐면 적당히 두 개를 250만 원 있는데 120만 원씩 두 개 넣어 먹는 경우하고 230만 원하고 235만 원, 15만 원 했을 때 15만 원짜리하고 이렇게 묻었을 때는 쉽게 말해서 이 15만 원은 언제든지 잠시야 for a while용이기 때문에 얘는 리플레이스 된다는 가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얘가 못 나도 밉지가 않아. 네. 그래서 오래가. 내가 가고 싶을 때까지 끌고 가는데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얘는 바뀌면 스피커가 200만 원짜리로 확 10배 뛸 수가 있는 네. 앰프를 네.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한쪽에 대한 레퍼런스가 맞아서 대충 둘이 맞춰서 듣는 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네. 제 생각으로는 오디오 라이프에서 지름신이 개입을 하거나 안 하건 떠나서 두 개가 밸런스가 차이가 나면 한쪽이 얘를 항상 측은지심도 생기고 네. 기대효과, 바꿀 수 있는 기대효과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네. 둘이 아주 잘 살아요. 그러면은 비중을 두는 한쪽은 앰프 쪽인가요? 100% 그래요. 네. 아니 아까 계속 얘기 나온 어쨌든 주제가 프리파워 주제였잖아요. 네네. 그거 생각해보면 그럼 프리파워도 가격대별로 어떤 건 한 200만 원, 10만 원짜리 이렇게 붙여가지고 소리를 붙여놓으면 네. 이게 궁합이 네. 이것도 가능한 얘기인가요? 지금 표정이 이것도 실험 천진난만해 보이시는데요. 이것도 실험이 가능한 얘기인가요? 네, 그게 이제 거기서 어떤 우리가 문제의 점이 뭐냐면 네. 네. 프리앰프는 비싸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통념인데 네. 그 이유는 만들어냈을 때의 결과치는 쉬운데 네. 그 과정이 어려워요. 근데 그 과정이 어려운 제품들은 비싸. 근데 파워앰프보다 프리앰프가 비쌀 이유가 없는데 더 비싼 것들이 많다는 얘기죠. 네. 그럴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원문 그 파워와 프리가 이렇게 스피커처럼 얘기했지만 그런 논리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면 거긴 벌써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못난 녀석이 최선을 다하고 주 사력을 다했을 때 나타날 때 감동스럽다고. 뿌리가 너 이 녀석 제대로 공부하고 구구단부터 가르쳐서 대학을 보낼 수도 있어요. 네. 뿌리만 훌륭하면. 그래서 그때는 파워의 기능은 단순 무지랭이지만 또 엄청난 그 가능성이지만 단순 무지랭이기 때문에 뿌리가 얘를 잘 돌려주기만 하면 그건 상당히 괜찮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그래서, 조합도 가능하다.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인티앰프가 문제인 것이 뿌리와 파워를 밸런싱을 준 거야. 네, 깨지지 않게 타협하게끔. 그러니까 대충은 듣지만 제가 인티앰프를 듣는 사람은 대충 듣거나 서재에서 뭐 글 쓸 때 백으로 틀을 때는 인티앰프 노 프로블럼이야. 근데 내 음악에 집중하겠다 할 때는 어디 한 군데가 빈 곳이 보이면 아까 우리가 그때 연정 씨가 세탁기도 틀리다고 그랬지만 네. 세탁기 비율을 들지만 오디오는 절대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뿌리가 만약에 인켈 거 A501을 지금 15만 원에 샀어. 근데 뿌리 앰프를 500만 원짜리 갖고 있어. 뭐 그 크렐 걸 갖고 있는. 네. 뭐 마크 레빈슨 네. 26SL 네. RCA 버전 500만 원 하거든요. 그걸 갖고 있으면서 A50이다 물리면 소리 잘 나요. A50이. 그렇죠? 근데 이걸 나중에 사갖고 A333 바크 333을 붙이나 20.6을 붙여 파워앰프 그럼 또 잘 날 거네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500만 원 있는데 뿌리 200만 원 파워 200만 원 해놓고 나중에 이걸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면 파워 뿌리도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야. 그럼 둘이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제 경험인데 둘이 티크티크티크티크 싸워요. 너 잘못 나 잘못 너 잘못 나 잘못 때려쳐.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 그래서 차라리 확 차이 나면 쟤한테 뭘 바래. 근데 어쭈구리 그런 것들이 생기면 오디오가 즐거워요. 근데 어쨌든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프리파워 궁합도 그렇죠.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뭐 맞추는 방법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뭐 예를 들면 그 같은 브랜드 제품이면 보기에는 되게 예쁘잖아요. 그리고 지네들이 좀 잘 알아서 맞춰놨겠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 그렇진 않은가요? 그렇죠. 뿌리 뿌리 담당자하고 파워 담당자하고 네. 서로 만나본 적도 없는 회사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뿌리는 A회사에서 만들고 파워는 C회사에서 만들고 브랜드만 같은 그렇죠. OEM으로 받아서 한번 주는 경우도 많아요. 네네. 물론 이 사람이 저 튜닝을 하겠지만 전혀 만나지도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 그래서 그건 뭐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일례로 그러면 뿌리 파워의 매칭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례로 이제 카운터 포인트가 있어요. 카운터 포인트 SA5000이라는 뿌리 앰프가 있는데 그 앰프는 MC 호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아주 많고 좋은데 얘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거를 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안에 그 FET도 있고 TR도 있어요. AIC도 있고 네. 진공관도 있고 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다 리젝트를 왔어. 네. 일본에서 한때 130만 행짜리였어요. 최고일 때.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중고가 200만 원밖에 안 해. 물론 130만 행에 대한 중고니까. 근데 저는 이거를 아주 잘 쓰고 있죠. 왜? 얘는 트랜지스터 파워앰프에 물리면 샥 우웅하는 노이가 나갖고 조용한 날 밤에는 음악을 못 들을 정도야. 시끄러워. 네. 근데 얘를 진공관 앰프에다 딱 물리면 완벽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매칭되는 관계라든지 서로 출력되는 것에 대한 매칭 문제 그것이 네. 꼭 음질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안 맞는 속성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만 맞으면 SA5000이라는 그 카운터 포인트 프리 앰프는 정말 고급 앰프예요. 소리도 아주 좋아. 근데 거기서 대부분 매칭해갖고 실패해서 뭐 중고 내놓으면 150만 원 그럼 살 때는 200만 원 자기네 브랜드로 그렇게 매칭을 시키는데도 그거를 갖다 안 잡고 내보낸다는 건가요 그러면? 글쎄 이게 이제 그쪽 사람들은 사고일 때는 좋았다라든지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든지 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전기 사정이라든지 조금 다르긴 달라요. 우리나라 220볼트에 61G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 네. 특이사항이에요. 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맞춰서 안 맞는 제품들이 있죠. 그리고 제가 말씀, 듣기로는 네. 그 지금 말씀하셨던 카운터포인트 이제 5000은 유명한 프리앰프인데 네. 또 한편 내구성이 좀 문제가 있다고들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원래는 되게 고급 앰프 소리는 좋은데. 그 내구성이 네. 접점에서 가끔마다 접직직되고요. 예. 그다음에 진공관이 6DJ8이라는 그 예. 뷰글보이 건데 그걸 7개나 써요. 6개 쓰고 이제 AX7 두 알을 쓰기 때문에 8알이 들어가 있어. 그게 이제 있는데 실제로 가장 문제가 이 접점 문제인데 뭐 그 접점 문제는 해결하기 좀 쉬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알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저도 그거 살려고 몇 번 그랬는데 주위에서 말려가지고 안 샀거든요. 좀 나중에 수리하기 힘들고 머리 아프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접점이 잘못되면 부품을 갈아야 되는데 그걸 1대1 부품 갈기는 힘들어요. 근데 그것은 잘 알다시피 다 그 진공관이나 그런 것들은 매뉴얼 부품이기 때문에 네. 그 쉽게 손재주고 있는 애들이 스위치를 다 분해해서 닦아서 다시 조립하면 돼요. 아. 그 방법까지 있기 때문에 이 전자 스위치거나 그럴 때는 문제란 말이지. 네네. 네. 그래서 알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빈티지가 오래가고 그도 환영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고장나도 100% 못 고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 이제 여기서 이제 빈티지라고 하시면 이제 주로 진공관 앰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공관 앰프 하면은 사실은 구닥다리고 고장도 많이 나고 어떻게 쓰나 할 수가 있는데 네. 오히려 사실은 요즘에 나온 것들이 고장나면 대책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또 진공관으로 만든 거는 대책이 있다. 네, 단순화하고 말씀하죠. 구조가 또 네. 관을 갈거나 청소를 해주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중에 6DG8 나왔는데 네. 이 그 앰프에 쓰이는 관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출력관이 있고 처단관이 있는데 또 뭐 정류관도 있지만 일단은 진공관 얘기하시는 예, 거예요. 예, 진공관 예. 여기 나온 김에요. 네네. 6DJ8은 그 초단관의 일종이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앞으로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초단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뭐 출력을 높이는데 관양관이 아니고요. 네. 물론 사실은 출력 높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출력관은 이제 그 출력을 높이는 그 파워 앰프에 주로 쓰이는 관인데요. 그 먼저 나중에도 뭐 이야기할 거리 굉장히 많고 뭐 복잡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진공관 그 앰프의 출력관의 종류에 따른 특질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조사님께서. 진공관을 이제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능별 구분이 있고 모양별 구분이 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외형 생김새로도 구분하고 하여튼 진공관은 정말 많은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요약하는 기술도 기술인데 남 교수님 기술은 대단해. 일단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출력관의 종류부터 얘기해라. 일단 출력관의 종류를 얘기하기 전에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장 유명한 진공관 출력관 중에 가장 유명한 게 300B라는 게 있어요. 300B요? 예, 300B라고 그래서 이게 삼극관인데 항아리처럼 커요. 그걸로 이제 그것이 유명해지게 된 게 웨스턴 일렉트릭이라는 그 진공관이 그렇게 옛날에 성능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앰프를 만들면 웬만큼 만들어도 소리가 아주 잘 기름이 흐른다. 네. 예, 저기 뭐 좀 약간 좀 껴보면은 300B인데 출력관이 근데 또 뭐죠? 지금 갑자기 웨스턴 일렉트릭? 예, 제널 일렉트릭 거다. 그러면 얼마 정도? 웨스턴 일렉트릭이다. 그럼 얼마 정도 하나요? 그게? 그 웨스턴 일렉트릭이 각인된 게 40년대 관 있고 50년대 관 있어요. 각인이 돼 있어. 예, 그다음에 그것이 60년대 초에 죽고 88년도에 다시 만든 게 다시 만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그 마킹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88년도에 나온 관들은 지금 100만 원 전후하고요. 88년도에 나온 게요? 네, 40년대 건 얼마 정도 할까요? 응? 40년대 관. 그래서 제가 40년대 관이지만 350만 원 해요. 한 알인가요? 한 알에. 페어도 아니고요. 무슨 신발 가격이냐? 그래서 한 개 가격이 이제 350, 400 정도 하는데 사실은 뭐 저 같은 프롤레타리아트가 뭐 살 가능성이 없기는 하겠지만 또 동시에 사기도 힘들죠. 잘 안 나오죠. 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근데 제가 한 잠깐 뭐 바쁜 시간에 한 마디 말씀드리면 제가 한 4년 전에 300B 40년대 관이 꽂혀 있는 네. 진공관을 산다 그래서 예. 제가 심부름을 갔어요. 지방에 있는 친구라서 네. 그래서 이제 심부름을 받아서 이제 이걸 사갖고 연결해 주는 거죠. 네. 저는 이제 남 사고 치는 데는 도시락 싸들고 다니는 성격이 있으니까 저도 그걸 들고 저 지방까지 아, 내려가서 네. 내려가서 이제 세팅을 해주는데 네. 같이 저희 직원이랑 같이 가서 이제 그 렉에다 집어넣고 세팅을 하면서 조심을 해야 돼요. 네. 진공관이 하나에 400만 원, 350만 원 되니까 두 알짜리니까 싱글로 네. 돼서. 근데 그거를 설치하다가 실수로 실수로 그 있는 친구가 위에 있는 단을 내려뜨려 갖고 네. 진공관을 바다삭 다 박고 어떡해요. 근데 눈에 앞에 아찔하죠. 예. 이거를 못 떨어지게끔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하기로 했는데 맞는데 네. 밀다가 무릎하고 툭 밀었더니 그 받침대가 뚝 떨어지면서 그것이 아래로 쏟아지면서 진공관 두 알 뭐 진정류관 다 나갔어요. 어머나. 그러면 나는 심부름인데. 네. 어떡해요. 근데 그 주인은 그걸 보더니 싹 나가. 나 그 앰프 안 산다. 그럼 나는 저기 가서 이 앰프 안 산대요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뒤집었어야죠. 그러니까 솔직히 그 제가 그 후로 그 사람하고는 이제 안 만나죠. 근데 그때 정말 그 떨어뜨린 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그쵸. 왜 돈 얘기보다 이런 오디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아까운 진공관 이런 생각이 더 크게 들죠. 그거를 갖다 다시 그쵸. 구할 수도 없는 40년대 50년대 관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없어졌다는 게 더 가슴이 막 저도 이제 약간 오디오 오빠가 됐나 봐요. 저도 그 진공관 어떻게 이 생각이 돈이야 뭐 네. 여러분들 벌면 되지만 크게 잘할 것 같아 앞으로 돈이야 벌면 되지만 그 진공관은 다시 네. 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가슴 아프다. 당시에 진공관 앰프는 좀 극장용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이랬지 않았나요? 토키가 나온 게 30년대 중반이에요. 네. 토키 나오기 그 변사. 변사들이 이용해서 네. 춘향이가 아짝아짝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까? 그러다가 말소에 나오기 시작한 게 80년대, 30년대 중반. 네, 네. 그 필름에다가 이렇게 자막을 넣어갖고 광 네. 출력을 해서 그 세심관으로 해야 그걸 출력을 해서 나온 게 처음 그, 네, 네. 그 그거를 소리를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증폭해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한 것인데 그때 이제 진공관이 이제 극장용으로 나오고 네. 그러면서 830 극장용으로 나오기 직전에도 이미 진공관에 대한 증폭 그건 돼 있어갖고 네. 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히틀러가 네. 그 자기가 그것을 이제 나치즘을 퍼뜨릴 수 있는 것이 앰프 때문이었다. 네. 그 앰프가 만약에 한 30년만 늦게 나왔으면 네네. 히틀러가 생목소리 갖고 아각거리다가 방송이 나갔나요? 그 히틀러 이야기가? 나가건 말건 난 모르겠는데 네. 아, 그래요? 아니 방송되지 않은 내용 중에도 굉장히 실한 내용이 많다는 것을 제가 저희가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눴던 얘기 중에서도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한 정보들이 많았어서 어떤 정보들이 나왔는지 아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기 PD님이 좀 중요한 걸 많이 편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 소장하시는 네. 네, 네 지금 얘기 약간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네. 또 산으로 가는 게 또 묘미이기도 하죠. 빨리 끝내고 다시 남기신님. 그래서 300B. 예, 여기 이야기 저의 전제로 뭔가 좀 한번 전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네. 제가 말씀드리긴 지금 했는데 얘기가 끝났는데. 히틀러. 출력관. 히틀러 잠깐요. 히틀러는 아, 예? 잠깐. 아 그래요? 예. 네, 히틀러. 히틀러가 예. 진공관 앰프가 30년만 늦게 개발됐으면 네. 아각거리고 다 목 쉬어서 2차 대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 앰프가 있으니까 전자산업을 풀로 이용해서 한 번에 100만 명씩 하고 선동을 하는 프로파간다의 명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을 잡았는데 네. 결국은 또 우스갯소리로 전자제품 때문에 또 2차 대전에서 망했다는 것이지. 아. 그 얘기 들은 적 있죠? 네네. 그래서 워키토키를 모토로라에서 개발해갖고 네. 휴대용 워키토키에 당한 거예요. 2차 대전의 패인은 네. 당한 거 없어요. 뭐 일본은 원자탄에서 흔들었지만 독일 애들은 워키토키에 당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자제품이라는 것이 세계사를 좌지우지했던 시절들이 있고 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 다시 이제 300B 얘기로 돌아가야 되겠죠? 예, 근데 고전에 저기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유튜브에서 의제의 승리라는 걸 검색 찾아보시면 영어로 해야 되나? 뭐 찾아보시면 이제 지금 히틀러 그 뉴렌베르크 전당대회 광경 나오거든요. 풀로 네. 한 시간 반 되나 두 시간 좀 되나 거기 보시면 그 히틀러가 여행 연설하는 실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그래서 네. 들어보시면은 거기 그 열광하는 군중들과 기타 등등 보시면은 지금 말씀이 되게 실감나게 들으실 것 같고요. 아 그걸 알고 보면 아 다르겠는데요. 예, 근데 거기서는 이제 연출 잘해가지고 그 여자가 네. 유명한 연출 여자인데 네. 음향기 이런 게 효과라는 걸 잘 못 느끼거든요. 아. 근데 사실은 그냥 숨겨져 있는 거죠, 이렇게 그쵸, 효과로서. 그쵸. 아니 뭐 그냥 보면 몰라요. 저기 있는 사람들이 와 손을 드는 게 그쵸. 들리지 않고 손을 들겠어요. 예, 근데 이제 제 말씀 뭐냐면 그게 옛날이니까 소리가 뭐 멍멍할 것이다라고 한 선입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유튜브만 보셔도 소리가 정말 이게 네네. 생생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제가 된 300B 또 앞으로 말씀하실 그 진공관 앰프의 종류가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게 출력관이고요. 출력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파워 앰프를 그 설명할 때 나왔던 네. 출력 증폭에 관계되는 관이다. 요까지 먼저 말씀드려요. 증폭에 관계되는 관이다. 여기 네. 전제를 하고서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0B 말고는 또 뭐가 있어요? 300B가 가장 그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관이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유명을 타는 관이 EL34라는 관과 KT88이 있어요. 다른 관들이죠. 근데 두 개가 쌍벽을 이루고 엄청나게 많은 그 작품들을 끄집어냈죠. 마란스는 EL34를 쓰고 그 맥킨토시는 KT88을 쓰고 해서 그 대출력을 만들어내는 근데 기여를 대출력이라 해봤자 70W예요. 네. 지금 70W라고 그래야 뭐 조그만 뮤지컬 센터 출력이지만 그때 70W는 정말 전 세계에서 획기적인 뭐 로켓을 쏘아올릴 만한 그런 기술에 해당됐던 그 기술이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을 때 그 KT88하고 EL34 말씀하셨는데 이 각각이 약간 특징이 좀 다르지 않나요? 그 소리의 음색이라든가 그 음색은 게. 다 다르죠 이제 그건 뭐 어떤 뭐 음악에 어떤 것이 어울린다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뭐 예를 들면 뭐 KT88은 바이올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거 하루하루 잡아야 되는데 네? 다음번으로 넘어갈까요? 아니 간단하게 할게요. 그러니까 KT88은 호방해요. 미국식이 미국적인 내용이야. 그래서 네. 엔터테인먼트 아까 알텍 A5 같은 것들이 네. 제가 알텍 A5 소리를 제일 잘 들은 게 미국 처음 출장 갔는데 누가 디즈니랜드를 데리고 갔어. 네. 그래서 디즈니랜드에 앉아 있는데 보니까 알텍이야. 근데 소리가 정말 시원하게 짱짱 퍼지는 거야 그냥.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들어가는 앰프들이 이제 KT88이에요. 출력관이. 그럼 알텍 A5 아까 나왔는데 그것도 KT88로 울리나요? 그건 여러 가지 이제 300B가 제일 잘 울려 사실은. 근데 이제 야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리가 네. 호방할 필요가 네. 있는데. 그래서 이제 KT88에 예를 들은 건데 네. 미국적인 소리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게 KT88인데 실제로 미제는 650이라는 관이고 그렇죠. KT88은 유럽에서 명명하는 관이죠. 사실은 같은 관이죠. 조금은 다른데. 예. 조금은 다른데 이제 호환이... 오디오용이냐 전력용이냐 틀려요, 잠깐. 근데 이것이 결국은 빈관이고 모든 바이어스가 똑같기 때문에 호환을 쓰는데 가끔 KT88 꽂는데다 650 꽂으면 잘 되는데 650에다 KT88 쓰면 KT88이 나가버려요. 그 바이어스 문제 때문에 호환이 대부분의 경우 되지만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이 두 관 사이의 특징이 조금은 다르다 게다가 말씀이겠네요. 빈티지들은 호환이 좋은데 요즘 나온 진공관들은 호환이 없어 거의. 바이어스 방식이 틀려갖고 좀 그래요. 이제 자기네들 독특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아까 쉬는 시간에 그 우리 이현장님이 아까 좋아하시는 음악이 어떤 거라고 하셨죠? 아, 저는 엘크립튼 좋아하는데요. 에릭 클랩튼이면 그 스틸즈 인 헤븐, 네. 또 레디 그로우 뭐 그런 것들. 그렇죠. 그 어떤 앰프가 어울릴까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JBL 류의 약간 빈티지성을 갖고 있다고 예를 들었을 네. 때 재즈 스피커가요? 스피커가. 예, 그런 것들을 잘 어울리는 것들이 이제 KT88도 좋고 EL34. 근데 저는 특히 좋아하는 게 6L6을 좋아해요. UL6? 6L6. 아. 예, 그런 진공관이 있는데 예. 6L6라는 게 KT77이라고도 하고 네. 아 66이라고도 하고 6L6이라고도 하는 관인데 아. 그 소리는 상당히 매혹적이에요. 아 KT66하고 같은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관 소리가 상당히 매혹적이야. 네. 그래서 부드럽고 매혹적이기 때문에 클래식도 잘 내면서 어떤 그 약간의 발라드성에 대한 그런 보이스 또 남자들의 그 어떤 약간 그 그런 것들 극한 맛을 잘 내주는 네. 것들이 6L6. 그래서 6L6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그 한편으로 이결적인 양점이 이제 그 너무 그쪽에서 치우치니까 네. 아 좀 이렇게 밀어붙이고 할 때 선명하거나 찬 물을 아. 마시고 싶을 때도 항상 미지근한 물이야. 네네네. 네, 아 커피를 타면 아주 맛있는 맛이지만 그냥 물로 먹을 때는 좀 약간 맹맹한 아. 그런 느낌을 주는 관인데 하여튼 그런 거 엘리 칵텔이라든지 네. 브라이언 아담스라든지 또 에어 서플라이라든지 네. 그런 애들 걸 들으면 아주 그냥 멜랑콜리 하면서 저한테는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와. 저한테 뭐 선물 하고 싶어서 좀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L6이에요. 네. 6L6. 2L34는 그러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아, KT88에 대비해서 EL34의 경우는 이제 유럽 오디오들이 많이 그쪽을 선호해요, 사실은. 그래서 마찬가지로 EL34도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만 얘는 조금 더 클래식적이에요. 그래서 클래식을 좋아하거나 자작하는 친구들은 EL34를 많이 쓰죠. 왜냐하면 KT88은 워낙 바이어스가 높고 열이 네. 많이 나기 때문에 만들기 힘들어해. 근데 EL34는 다루기가 쉬워요 조금. 바이어스 네. 적고 그래서 EL34와 KT88이 쌍벽을 이루는 진공관이고 그 3극관으로는 이제 300B가 있고 2A3라고 해서 2A3. 그것이 또 출력은 2W밖에 안 나오지만 그렇게 소리가 아주 매끄럽고 좋아요. 이제 그 연정리 앞에 앞으로 선물을 준비하신 분들 혹시 네. 들으시면서 생각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KT 66 가게 번호도 알려드릴까요? 616 네. 계좌번호 앰플을 그 관을 쓴 앰플은 또 어떤 것도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아 오디오요? 예 네. 앰플 6, 중에서 616 예 네. 출력관 랑개빈 쓴 게 괜찮은 게 빈티지인데 아. 랑개빈 게 좋아요. 랑개빈 게 저는 그 일렉트릭 그러니까 웨스턴 일렉트릭이 한 네. 1200만 원하고 랑개빈 게 한 800만 원 해요. 아, 예. 네. 제가 그 정도 급 원짜리 선물 네.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아닙니다. 이 웃음의 의미는? 그렇네. 아, 좋으시겠다 이 말씀이. 싸다고 얘기한 건데. 그거는 누가 봐도 명기고 재산 투자 가치가 있어요. 아, 네. 아 이, 심지어 투자 가치까지. 네. 예, 선물하신 분들한테 만청과 되겠을 것 같은데요. 616 뭐 5998 쓴 것들이 또 하나는 저기 맥킨토시 MC240이 있어요. 아. MC240은 한 300만 원에서 350 차이니까 그건 너무 저렴하네요. 아유 소리 좋아요. 네, 네. 나머지가 너무 비싼 거고 네. 이현정 씨한테 선물하기에는 빈티지관의 네, 선물 성의이기 때문에 좀 약간 300만밖에 안 하는 거지만 네, 뭐 성의로 받으시겠답니다. 네, 부담 갖지 마시고 선물해 주세요. 그리고 616으로 요즘 나온 트라이오드 같은 데서 만든 것들이 한 100에서 150 사이들 이 네. 현재 아. 현대관들이 나온 것들이 소리는 아. 다 괜찮아요. 아, 예. 근데 616 쓰시면 반드시 스피커는 잘 가려서 쓰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게 소출력이라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진공관 특유의 그 음색을 잘 낼 수 있는 것들이 아. 필요해서 어떤 거라기보다는 플레인지가 있으면 좋고 아 플레인지 어, 플레인지에 아, 이제 그 여러 가지 플레인지가 요새 있는데 그 중에 네. 이제 750라는 웨스턴 일렉트릭 거는 가격이 너무 올랐고 알텍 750 또는 플레인지 중에 포스텍스 일제 것도 있고 JBL LE80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플레인지들이 있는데 네. 그거랑 연결되면 아주 무리 없이 소리들이 아. 잘 나요. 그리고 2A나 3A로 갈 때는 뭐죠 그 엑시엄 같은 거 아 엑시엄요? 엑시엄 80 같은 것들 뭐 비싸지 싸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네. 소리 잘 나고 예 싸진 않지만 연정님은 뭐 가격 별로 구애 안 받으시고 앰프와 스피커 세트로도 받으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주시진 않으시겠죠? 근데 옛날 앰프들 진공관 앰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사서 쓰기에 문제가 없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수명과 연결되는 얘기겠죠. 네 우리가 오디오 아, 진짜 앰프의 수명 얼마나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보통 볼 때 그 수명의 가장 메이저 도미넌트한 네. 팩터가 뭐냐면 열이에 열. 열에 네. 의해서 모든 앰프나 모든 전자제품 열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죠. 네. 열에 의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컴포넌트는 콘덴서예요. 콘덴서가 전해 콘덴서가 평화회로가 있는데 그 안에 유전체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열에 의해서 말라버려. 그래서 말라는 데까지 몇 시간 걸리니 네. 그게 수명이에요. 어. 그래서 거기가 캐페시터에 보면 캐페시터에 보면 거기 85도씨 또는 105도씨 125도씨라고 써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85도씨로 5000시간을 내포장하겠다. 또는 105도씨로 5000시간을 보장하겠다라고 써 있거든요. 가격이 막 다르죠. 네. 그러면 85도씨하고 105도씨하고 20도 차이냐면 2의 자승 4배 차이나의 수명이 그러면 85도씨의 거를 5000시간짜리를 샀는데 이걸 105도씨 거로 올려버리면 2만 시간을 보장하는 거죠. 2만 시간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루에 앰프 트는 시간이 2시간이다. 네. 그러면 2만 시간이면 만일이죠. 얼마일까? 30년. 30년 되는 거네. 30년 매일 들어도 30년 동안은 캐페시터가 보장을 해주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진공관 앰프는 따뜻하고 열이 펄펄 난다고 그러셨습니까? 네. 진공관 앰프가 수명이 더 길어요. 열이 더 안 나는데. 왜 그러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진공관 앰프는 구조상 캐페시터를 바깥에 실외 바깥에 구경을 하고 다녀. 항상 노출 시간은 앰비언트 온도가 30도라고 볼 수 있으면 25도로 보면 돼요. 그 때문에 항상 레디에이션을 시키면서 식히면서 쓰고 있죠. 그런데 트랜지스터 앰프는 들어와서 아니 50도 60도가 넘어. 그래서 방열판을 갖다가 그렇게 막 당연히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거군요. 예, 그 방열판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지만 네. 안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는 65도씨 바깥에 있는 거는 45도씨가 넘어가면 불합격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45도씨 넘어가면 화상이 보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방열판을 쓰는 이유가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트랜지스터 앰프가 빈티지가 많이 없죠 사실은. 분명히 60년대 나온 트랜지스터 앰프도 있는데 지금 있는 것들이 있는데 비리비리되고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이 대부분 뭐냐면 열방출에 대한 문제가 고려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진공관은 바깥에 다 나와 있어서 괜찮은데 거기서 하나 착안한 게 맥킨토시를 보십시다. 맥킨토시는 요즘 나오는 파워 앰프도 바깥에 부품들이 다 있죠. 메타가 짱짱이 있고 위에 보면 트랜스 있고 캐파시터 이렇게 있잖아요.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 이유도 있고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걸 또 원하기도. 그래서 맥킨토시 수명을 계산해보면 아무리 적게 써도 아무리 막 써도 적당히 그러면 150년을 써요. 120년. 120년. 120년이요? 그러니까 계산에 의하면 얘가 하루에 10시간씩 쓰면 몇 년 몇 년 했는데 보통 우리가 얘가 태어나자마자 맥킨토시 하나 딱 사주고 얘가 음악 듣고 끄면 적당히 사용하면 120년을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살아있는 한 얘는 죽질 않아.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네요. 사람보다 오래 산다는 게. 인간적이네요. 아 근데 다른 사람은 절대자 같잖아. 사실은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은 이게 재밌는 게 우리가 아는 전제품 중에서 50년대, 60년대, 심지어 30년대 나온 제품 즉에 쓰는 경우는 없잖아요. 오디오밖에 없는 거. 오디오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잘 지적하셨는데 30년대 전자제품이라고 하면 거의 없죠. 그때 테레비, 흑백 테레비, 동그란 흑백 테레비하고 선풍기, 그 다음에 라디오, 쌀 50가마, 라디오, 그 다음에 오디오인데요. 그 라디오하고 오디오가 첨단 중에 첨단이었다는 얘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거고 70년대 이후에 수명이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그것이 뭐 어떤 문제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부품 자체가 PCB에다가 인서트해서 부품 꽂으면 패널 수지에 꽂은 PCB 패턴이 다 일어나버리고 타버려요. 그래서 하드와이어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진공관도 그래서 요새 나오는 그 진공관 앰프들이 PCB 기판 쓴다는 얘기 오래 못 가요. 그 중에 하나가 다이나코 오디오거든요. 다이나코 오디오가 ER34는 70W인데 가격이 70만원밖에 안 해. 60년대 나오는 명기인데 열어보면 PCB에 꽂혀 있어요. 그리고 일어나기 직전이야. 이 표정을 봤어야 돼. 표정이 이게 비디오적으로 나왔어야 돼. 열어보면 안타깝네. 열어보면 안타까워 이제. 다 썩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참고로 저기 기계를 얼굴로 표현하시네. 세상에. 근데 여기 지금 나온 용어 중에 혹시 모를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하드와이어링이라고 하는 말씀은 뭐 핸드와이어링 손으로 다 꽂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기판을 꽂았던 그 반대말로 와이어로 연결을 다한 거예요. PCB는 프린트 서킷도 보드라고 그래 갖고 구멍에다 꽂아서 납땜하면 이미 패턴이 있어 갖고 연결 자동 연결돼서 아주 조립하기 쉽죠. 그래서 한때는 그 하드와이어링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원시적이고 좀 후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지나고 보니까 그게 또 내구성이 더 낮다.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셈이 되는 거죠. 작업성 때문에 PCB가 나와서 그 정말 편해. 산업혁명이에요. 그 오디오계 전자석계 그다음에 처음에 다 손으로 꽂았지 이렇게. 그러다가 나온 게 인서트 머신. 이것도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인터그레이트 IC 모듈이 나오기 시작해갖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집적화돼갖고.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그 진공관 앰프의 수명은 뭐 무한하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캐파시타 중심으로 하면 그렇게 되고 맥킨토시 얘기다 말했지만 맥킨토시는 120년이나 쓸 수 있게끔 신뢰성이 좋죠. 캐파시터를 기준으로 하면 근데 모든 게 캐파시터만 중심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진공관 앰프는 진공관의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초단관은 켜놓고 5000시간까지는 대충 한 다 안 나가요. 원래 스펙은 1000시간인데 왜 필라멘트 수명이 진공관의 수명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전구를 달았을 때 전구 수명을 1000시간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1000시간을 보지만 실제로 5000시간 동안 안 나가고 결국은 만 시간이 지나도 안 나가면서 다른 부분이 나가서 이제 망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그런데 출력관의 경우는 전류 용량이 많이 이르기 때문에 그 듣는 시간에 따라 수명이 급격하게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진공관 앰프는 관을 갈아서 쓰게끔 돼 있도록 뺐다 꼈다가 쉽게 돼 있죠. 그리고 진공관 앰프를 오래 쓰는 방법은 바이어스를 항상 맞춰놓고 들어야지 그냥 놔두면 갑자기 벌겋게 타갖고 타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일단 진공관 앰프가 수명이 긴 것은 열 방출 구조 그리고 진공관이라는 걸 갈면 되는데 TR 앰프는 TR을 바꿀 수가 없어요. TR 나가면 똑같은 동일 분목도 없어. 그다음에 PCB에서 일어나면 끝나. 와이어링도 안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초하이엔드급들 뭐 1000대, 2000대, 5000대들은 앞으로 빈티지로 대접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부 보면 정말로 잘 만들었거든. 그 일반 PCB가 아니고 정말 그 금도금에 갖고 두툼한 걸 만들었으니 그런 거 오래 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60년대, 70년대 초반기에 나왔던 그 인트앰프나 그런 트랜지스터 파워앰프들은 이게 웬 떡이냐 PCB 거기에 대해서 막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문제가 많죠.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혹시 또 모르시는 분 있을까봐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초단관 아까 이제 출력관 설명을 했고요. 초단관이 뭐냐 이렇게 그러실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한문으로 따지면 이제 첫 초자가 처음 초자고요. 단자 네. 끝 단자입니다. 그러니까 앰프에서 처음으로 그 신호를 받는 그 끝에 있는 단이다. 거기에 쓰이는 그 지원관이 네. 초단관입니다. 뭐 초단관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오늘 거까지는 못 나갈 것 같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앰프가 그 60, 70년대 그 트랜지스터 앰프는 일단은 제끼고 앰프를 샀을 때 이걸 갖다 최대한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은 안 트는 게 최고인가요? 그것이 제일 나쁜 방법이죠. 아 그런가요? 아. 저도 역설적인 걸 좋아해요. 네. 안 틀면 보장나요. 집 비워놓으면 다 쓰러지죠. 네. 똑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기계도 볼륨도 접점도 안 쓰면 부식돼 버리죠. 네. 자주 써갖고 쓰면서 다루면서 그것이 슬라이딩 돼갖고 닦아줘야 되는데 안 쓰고 놔두면 그냥 다 일어나 버리죠. 네.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안 쓰더라도 그럼 밀봉을 해라. 네. 밀봉을 해놓으면 집도 그렇잖아요. 다 가려놓으면 가구도 잘 쌓아놓으면 오래 갈 수 있지만 안 쓸 때는 네. 그 식으로 안 쓰고 놔두면 습기가 차고 그것이 마르면서 자꾸 이형 현상이 벌어져 갖고 죽어요. 그래서 앰프 같은 경우 우리가 가끔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60년대, 50년대 앰프들이 번쩍번쩍한 것들이 들어오는데 미국에서 들어온 것들이 대부분 왜 미국은 캘리포니아 같은 건 건조하니까 네. 게다가 할아버지가 60년대 초에 듣다가 비닐봉지로 가지고 차고에 놔뒀는데 돌아가셨어. 차고를 뒤지다 보니까 이게 뭐지? 그래갖고 나온 거 그것이 한국에 들어오면 정말 60년 전 건데 반짝반짝해요. 이베이 또 난리 나겠는데. 두 배야, 값이 두 배. 네. 값이 두 배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70년 아니 80년대 말에 자기네 그 N이 확 끌어당길 때 싹 쓸었어요, 싹 쓸었어요. 아~ 그때 우리나라에 와서도 걔네들 정말 얄미워. 그 추궁기 싹 쓸어갔어요. 왜? 추궁기가 멀쩡한 게 없으니까 세 대 갖고 한 대 만드는 건 일도 아니거든 부품. 그러니까 아~ 두 대는 버리고 한 대 만들어놔. 그래서 우리나라가 싹 쓸어가고 90년대 말에 그 LP 신중현 LP 좋은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네. 김정미 신중현 그런 네. 거 지금 비싼 것들 싹 쓸어가서 판. 아~ 우리가 아직 눈이 안 떠 있을 때. 그러면 앰프를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 뭐 따로 있을까요? 그렇게 밀봉하지 않고 그냥 사용한다고 네. 쳤을 때 가장 그 앰프의 수명에 연결되는 것이 온도입니다. 온도. 온도. 그다음에 습도. 습도. 온도 습도만 잘 맞춰주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전압 문제. 네. 전압이 10도씨 올라가면 수명이 2분의 1로 줄어요. 아. 온도가 10도씨 올라가면 10볼트 잠깐은. 볼트가 10% 올라가면 죄송합니다. 10% 올라가면 네. 두 배로 2분의 1로 줄고 전기 문제. 네, 전기. 네. 그다음에 온도가 10도 올라가면 네. 수명이 반으로 줄어요. 온도 문제. 습도 문제. 40도 올라가면 얼마로 줄고. 안 된다는 네? 거죠. 고온일 경우에 안 그렇죠. 된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25도 기준했는데 25도인데 65도로 음악을 65같이 더운 그 찜질방에서 오디오를 들었다. 그럼 수명이 얼마로 줄게요? 2의 4승분의 1. 16분의 1로 줄어요. 그러니까 10년 쓸게 1년밖에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건 다른 얘기지만 그 업소에서 쓰는 제품을 옛날에는 인켈이나 그런 것들을 사갖고 업소에서 쓰면서 AS 해달라. 1년 동안 고장 안 난다 해놓고 노후 두 달밖에 됐는데 고장 났냐? 가보면 녹음해주는 그 전파세에서 쓰고 있는 거라. 그 이런 건 안 된다. 하루에 1시간 쓰거나 헤드 시간 1000시간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는데도 1년 동안 AS 해달라고 막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수명 문제와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급격하게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 지금 전압 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한국은 220V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뭐 200V 따로 있고 220V 따로 있냐. 사실은 근데 막상 그 집에서 전원난방 재어보면은 220V 딱 나오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죠. 예. 그래서 저기 신흥주택가는 제가 실제로 재보면 240V까지 나와요. 예. 그래요. 그런 데가 오히려 이제 그렇게 쓰면은 수명이 좀 짧아진다는 말씀이시죠. 무척 짧아지죠. 그다음에 구동네 가면 205볼트, 198볼트까지 나와요. 예, 제가 살았던 집 재보니까 205볼트 나오더라고요. 3볼트. 근데 실제로 그 전자 제품이 수명이라는 게 이제 약간 전압과 연결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220볼트로 세팅되는 것은 영국은 230볼트에 50Hz, 독일은 220볼트에 50Hz, 호주 240볼트에 50Hz. 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220볼트에 60Hz예요. 그 220볼트 60Hz면 효율이 약 15%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1차 측 전압은 같지만 사이클이 높아지므로 해서 2차 측으로 트랜스로 넘어가는 전압이 높아. 실제로 2차 측 전압이 그 수명이니까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앰프는 유럽 거보다 15% 높게 쓰는 거야. 그래서 수명이 유럽형 유럽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줄죠. 아. 그래서 그 요즘 어떤 사람들은 이걸 200볼트로 낮춰서 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집에 200볼트 트랜스포머가 이따만한 게 한 50kHz 트랜스포머를 만들었어요. 예. 이거는 수명에도 관계 있지만 여러 가지 소리가 달라지니까. 예, 그렇죠. 그래야 2차 측 실제로 사용되는 전압이 유럽 전압하고 맞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쓰는 것들 즉 그 냉장고 뭐 텔레비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공용으로만 설계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이 수명이 다 짧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뭐 이건 이제 오디오와 관계없는 얘기지만은 네. 지금 말씀하셨던 그 헤르츠 주파수 문제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나갈 수는 없고 뭐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지금 뿌려놓은 제품이 워낙 많아서 사실 해결도 쉽지 않고 이 편법으로 220볼트로 아직 옛날에 우리가 한국도 110이었다가 올리는 바람에 그쵸. 이런 문제 생겼는데 이 해결 안 된 채로 벌써 몇십 년째 흘러가고 있어가지고 뭐 좀 그렇긴 하네요. 그거 해결하는 방법이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닌데 네. 지역별로 이렇게 끊어주면 돼요. 지역별로 끊어주고 그 사이에 이렇게 경기도 지역은 몇 월 며칠부터 50Hz 쓰겠다. 그러면 뭐 아무런 문제 거의 아. 99% 문제 없어요. 그래요? 에어컨이 15% 정도 덜 시원해. 덜 시원해. 근데 그게 정상이야, 그게 사실은. 그렇죠. 네. 그리고 선풍기가 좀 덜 돌아. 네. 그게 정상이야. 다 정상이에요. 세계에서 220볼트 쓰면서 60Hz 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일부. 아, 중국도 그래요? 중국이 일부. 네. 무식한 나라. 60Hz의 문제는 이건 약간 앰프 정리 단계에 들어가겠지만 60Hz 문제는 220볼트 60Hz는 이게 백혈병 혈액암 엄청나게 문제가 돼요. 그다음에 전기요. 요즘 많이 그 온도를 전기 온도를 바뀌었지만 네. 이거를 60Hz는 그 전자파가 50Hz에 비해서 두 배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듣고 있으면 가장 피부에 와 있는 게 혈액이죠. 그렇죠? 예. 골수 닳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들이 온몸에서 찍 그 시키면 전자레인지에 내가 들어와서 하는 거야. 오, 이거 엄청난 얘기인데요. 그 얘기해주면 네. 다 그날로 다 전기장판 다 난리 걷어치우는 사람들 많죠. 온수매트는 어떤가요? 온수매트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건강 프로그램이 갑자기 된 느낌이네요. 너무 앰프의 수명과 연결되는 과정적인 느낌이죠. 앰프의 건강과 인체의 건강에 대해서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네. 건강에 대한 팁도 저희가 들려드리는 굉장히 소중한 방송이에요. 그래, 그러면 그 우리가 금요일에 오디오 바라는 그 카페가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카페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카페 쪽으로 좀 많이 카페. 오셔서 네. 네. 질문도 해주시고 네. 또 그리고 이렇게 의견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이거 진행하는데 아, 네, 네. 많이 늘 수 있을 것 같아요. 카페가 들어서 카페 금요일에 오디오 바 하고 카페를 들으시면 카페명 누르면 금요일에 오디오 바가 딱 나와요. 네. 나오죠. 그걸 두드리시면 홈페이지가 나와요. 네. 카페. 네이버 검색창에 오디오 바만 치셔도 아,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거 홍보인가요? 홍보? 그렇죠. 광고. 뭐 다양한 뭐 남의 홍보 아니니까 상관없습니다. 예, 소통하자는 예. 거고요. 광고가 안 들어와서. 아니 줄을 선다면서요 지금 광고를 해달라는 요청이요 다양한 뭐 행사라든지 정말 그런가 예. 뭐 자가발전 같은데요 아 근데 그래서 그 지공원 램프가 그렇게 내구성의 측면에서는 적어도 장점도 있고 또 네. 소리의 측면에서도 티얼과 다른 뭐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면 그 지공원 램프는 계속 생산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바로 잘 보신 거예요. 진공관이 대체관이 나오고 비슷한 식으로 요즘 많은 쪽에서 네. 진공관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아쉽게도 빈티지에다가 그관을 꽂으면 소리는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진공관 앰프를 해보고 싶을 때 그런 것들이 골치 아프시면 새로운 관으로 만든 새로운 제품들, 그래서 오디오 리서치라든지 또는 뭐 허블랜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신업체인데 상당히 괜찮은 파워 앰프나 프리 앰프를 내는 업체들이거든요. 그 친구들 거를 쓰면 러시아 관이라든지 동구 측에서 나온 관들을 쓰되 잘 설계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쪽은 소리가 괜찮아요. 여기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우리라고 하기 좀 그런가? 그 전통적인 매킨토시라든지 여러 가지 전통적인 여러 가지 명기라고 하는 앰프들이 네. 있는데 네. 그 앰프를 설계될 때에는 또 그 당시에 생산되었던 관을 사용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최적화가 되어 있었고 또 실제로 제대로 된 걸로 들으면 소리가 좋은 사실이나 네네. 아까 그 300B 말씀하셨지만은 웹스턴 일렉트릭 300B는 가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도 물론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것보다 요즘 나오는 그 생산되는 새로운 제품들은 또 요즘 생산되는 이제 아까 그 웹스턴 일렉트릭 같은 관을 구관이라고 하고요. 요즘 생산되는 관들을 이제 신관이라고 하는데 지금 생산되는 앰프들은 신관을 그 전제로 설계해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이 좀 낫지 않나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구관들도 지금 옛날에 그 스탁 NOS라고 그래갖고 스탁된 신품 것들이 아직 상당히 많아요. 스탁이죠. 그러니까 그 사용하지 않은 구관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네. 필연적으로 가격은 자꾸 올라가죠. 비싸죠. 그래서 그 깨트리는 사건이 벌어지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 300B가 슈광 같은 것들은 한 10만 원 전후예요. 슈광은 참고로 중국 업체입니다. 네, 중국에서 가장 초기부터 뛰었던 업체인데 10만 원 전후하고 20만 원짜리 선별관 20만 원 가는데 그것들을 쓰다가 어느 날 88년도에 만든 100만 원짜리 중고관 한 50만 원에 사서 꽂아 보면 이래서 이래서 비싼 걸 쓰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진공관을 만드는 기술이 물리적으로 감어요. 이렇게 손으로 감고 그것에 손으로 감는 손재주라든지 그 사람들의 정성들이 예, 많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국 요즘 말하는 짝퉁의 제품으로 만든 기술과 오리지널의 기술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신관으로 그래도 가면 그 부분을 많이 컴펜세이션해서 나오기 때문에. 예, 사실은 제가 오늘 뭐 다음번에 이런 것도 있다 저런 것도 있다 계속 그런 얘기만 하긴 되는데 지금 이제 윤 대표님이 윤 소장님 말씀하시는 그 진공관도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재밌는 얘기도 많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또 따로 한번 이 관만 가지고 또 묶어서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진공관을 쓰는 앰프들이 가령 사람들이 빔관이다 5급관 3급관 그다음에 GT관 ST관 뭐 그다음에 무슨 관, 송신관 뭐 그런 얘기하는데 빔관이면 빔이거든요. BAM 관인데 관에서 빔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없고 ST관은 뭐냐, GT관은 뭐냐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알고 보면 정말 웃기는 알고 보면 웃기는 나중에 합시다. 네. 다음화는 그러면은 앰프 이야기가 너무너무 궁금하신 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다양한 궁금증이 있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음화는 어떤 좀 다른 내용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좀 스피커 얘기 나올 때 되지 않았나요? 우리 사실은 사람들 처음에 오디오 딱 생각하면 스피커 먼저 그렇죠. 생각하는데 우리 스피커 얘기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역발상 좋아하잖아요. 네. 아꼈어. 아꼈어. 아끼신 건가요? 지금 다음번에 좀 스피커 얘기를 좀 했으면 아끼고 좋겠어요. 아꼈던 좀 스피커 답답해요. 이야기. 스피커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예. 그래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스피커 이야기 나눠보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서 저기 잠깐만 마무리하기 네. 전에 요거는 한번 이제 헝그리 오디오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네. 그 이제 인켈 얘기 오늘 종종 나왔었는데요. 네, 네. 그 윤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인켈에서 생산한 앰프 중에서 네. 이게 제일 좀 괜찮다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지나가면은 역작이었다. 예, 예. 네. 그렇죠. 하여튼 제일 설계하는 사람이 지랄 맞은 일을 당한 네. 앰프가 제일 좋아. 예. 그래서 A50이에요. 이게 A50이. 예? A50이. 세 인켈 세. 인켈 세. 세로 나왔던 거야. 아. 이게 이제 원래 세로 나가던 건데 세에서 아 이제 더 이상 못 가져가겠다 그래갖고 그걸 우리가 국내 시판으로 돌린 거예요. 근데 그 아,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새 앰프는 이제 미제 앰프잖아요. 미제 앰프였는데 초기에는 미국에서 이제 그 제작을 하다가 예. 멕시코로 갔다가 예. 일본으로 갔어요. 예. 일본으로 가다가 가격이 안 맞으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그 인캐의 기술력을 이제 아까 말하는 본부장이 그 브랜드를 갖고 온 거야. 네. 이게 그럼 그게 OEM, OEM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 그걸 세에다 수출하다가 세에서 말한 수량만큼 못 가져가고 또 우리 인캐의 마케팅이 수출하는 걸 국내 시판으로 돌리는 게 많아요. 그럼 국내 시판에서는 금융비도 안 내고 딱딱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501을 그 마지막으로 개발하고서 이제 세랑은 관계가 끝났죠. 근데 세 앰프를 저희가 앰프 기술로 했는데 우리가 개발해서 보내기만 하면 TR이 나갔다 이거야. 그 우리는 별 쓸데도 안 나가요. 그래서 출장을 몇 번 간 거지. 가보면 증발 나가는 거야. 앰프 열대를 갖다 놓고 하면 한 시간이면 다 나가. 그래서 그 나가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열이 나가서 열을 낮추고 뭐 TR 패러럴 올리고 하고 아니야 그게 아니고 전기인가요? 전기적인 문제예요. 피드백식이 발진되고 그 열이 나면서 상태가 언스테이블해지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서멀 런웨이 같은 거 들여서 나가버리는 거죠. 그 부분을 살려라 살려라 해갖고 우리 회사의 그 조윤식 그때 나중에 부장님이었지만 조윤식 부장님이 그 과장 시절에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한 두 달 동안 고생을 해갖고 저희 그 실험실 하는 건데 완전히 손방망이로 막아갖고 하루 왼종일 훌주표를 틀면서 있던 기억이 나요. 그 방문 내면 되게 뜨거워 시끄럽지. 그렇게 이제 극한 조건까지 돌려봤는데 어쨌거나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개발된 앰프이기 때문에 지금도 추천하다 예, 그 말씀이죠. 일도 괜찮고요. 예. 제가 보증할 만해요. 근데 네. 예. 참고로 그 새 501 인켈 새 501 앰프는 제 기억으로 한 요즘 중고 장터에서 10만 원 네, 10만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중고가 뛰겠는데요 이러다가는. 근데 그게 또 많이 팔려가지고요. 네. 굉장히 인기가 좋았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그 새 거가 32만 원이었어요. 당시에 30만 원이면 지금 돈으로 뭐. 그렇죠. 더 비싼 앰프들이 인켈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테마가 있죠 테마. 네 테마. 테마 시리즈도 제가 이제 인켈 했을 때 마지막으로 개발하고 나온 건데. 네. 테마도 괜찮아요. IGBT라는 소재를 써서 만든 건데 가격에 비해서는 좀 실망스럽죠. 그리고 그 디자인을 생각한다고 골드로 플레이트하면서 히트싱크도 네. 골드로 칠해버렸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리점 사장이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 네. 이 모양이 쩍쩍쩍쩍 변화하고 처음에 상황하고 많이 바뀌어서 나온 앰프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는 괜찮았는데 좀 괜찮은 거에 비하면 아쉬운 거고 새 502보다는 나은 소리가 나요 사실은. 아 그래요? 그런데 급이 틀리니까 아쭈구리 효과에서 얘는 밀려가 테마는. 아쭈구리 효과. 예.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이외에도 인켈에서 추천할 만한 앰프가 꽤 많을 텐데 예. 오늘 요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으로 또 넘겨야지 또 우리가 네네. 순위를 유지할 네. 수 있는 아니 남 교수님이 순위에 신경 쓰시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은 신경 안 씁니다. 아이고 네. 솔직하게. 그럼 다음화에서 스피커 이야기 이제 제대로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해둘까요? 아이고 오늘 또 수고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좋은 예. 내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